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과 주종 세력들이 우리 군대의 탄도로켓 발사 훈련을 문제시하려고 작동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8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 포병 부대들의 탄도로켓 발사 훈련은 날로 가정되는 미국과 적대 세력들의 핵전쟁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조국과 민족의 안전을 영일없게 수호하기 위한 우리 군대의 정상적인 훈련이다. 지금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은 끝끝내 우리 공화국을 핵무기로 선제 타격하기 위한 합동군사 연습을 강행한 것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정세를 핵전쟁 접경으로 몰아가고 있다. 언제 실전으로 번져질지 모를 준엄한 정세의 요구에 맞게 고도의 격동태세를 유지하며 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릴 수 있는 강의력한 억제력을 백방으로 다져나아가는 것은 주권국가의 정당한 자위적 권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적대 세력들이 수많은 전략자산들과 방대한 무력을 동원하여 우리 공화국을 핵선제 타격하기 위한 실전 훈련을 공공연히 벌려놓으면서 오히려 유엔 안전보장리사회를 발동하여 우리 군대의 정상적인 훈련을 위협으로 걸거들며 그 무슨 공보문이라는 것을 발표한 것은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의 날강도 행위이다. 우리는 주권국가의 자비적 권리를 난폭하게 유린한 유엔 안전보장리사회의 공보문을 전면 배격한다. 미국이 남조선 괴뢰들과 함께 사상 최대 규모로 벌려놓은 핵전쟁 연습이야말로 우리를 초강경 행동으로 떠오미는 근원이라는 것이 공정한 국제사회의 일치한 평가이다. 우리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지역의 정세를 격화시키는 합동군사 연습의 위험성에 대하여 이미 여러 차례 명백히 밝히었으며 이번에도 그에 대하여 유엔 안전보장리사회에 제소하였다. 우리의 합동군사 연습 제소와 미국과 추종 세력들의 불순한 움직임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은 국제 평화와 안전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유엔 안전보장리사회가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가 못하는가를 국제사회 앞에 보여주는 뚜렷한 계기로 될 것이다. 우리 군대는 이미 천명한 대로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이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영역에 단 한 점의 불꽃이라도 날린다면 핵탄두를 만장약한 무적의 화성포로 침략과 도발의 본거지들을 생존 불가능하게 초토화해버리고 조국의 안전과 인민의 행복을 믿음직하게 사수할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힘으로 우리 국가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낼 것이며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데도 적극 기여해 나아갈 것이다.